위대한 김일성 대원 수님의 저국 통일 업적을 남조선 각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곽동기를 비롯해서 남조선 각계층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1972년 5월 3일 평양을 방문한 남측 대표단을 접견하신 속상에서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족 대단교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때 대한 저국 통일 3대 원칙을 밝혀주셨다고 하면서 그로부터 두 달 후인 7월 4일 남과 북이 분열 사상 처음으로 합의한 민족 공동의 통일 원칙인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교를 근본 핵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정력적인 용도가 있어 저국통일운동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진보적 언론들과 정세 분석가들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신 것은 저국통일 3대 원칙과 남북공동선언들을 끝까지 관철하시려는 역사적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